조선에서 건강에 좋은 미꾸라지 요리가 장려되고 있습니다. 평양시에서는 미꾸라지 요리 경연을 조직해서 미꾸라지 요리의 가지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진행한 요리 경연에는 252가지의 미꾸라지 요리들이 출품됐습니다. 지방의 사회급양 봉사기지들에서도 미꾸라지 요리들을 특색있게 만들어 인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미꾸라지는 건강에 좋은 것으로 해서 조선 사람들 속에서 치료 식사에 널리 이용되어 왔습니다. 한편 평양시, 남포시, 황해북도를 비롯한 각지에서는 미꾸라지 양호를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